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8장의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의 두 종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오늘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두 종류를 같이 상고해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 뭐 한 군데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건 벌써 몇 번이나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언하여 말씀하는 배경에는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서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혹은 주님의 곁을 떠나는 무리들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진정시키고 또 붙잡아주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표현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느냐의 질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냐라고 하면 첫째는 바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입니다.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육체적인 어려움 또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로 인한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환난, 곤고, 박해, 핍박, 즉 뭐 기근, 적신, 뭐 위험, 칼 이런 일곱 가지의 요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를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환난과 곤고, 또 박해, 즉 핍박이라고 그랬죠, 전에는. 자, 이런 것들은 환경적이면서 또 외부적인 그런 압박의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근이나 적신은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또 혹은 물질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은 전쟁과 등과 같은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압박들의 요소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난 이들을 쉽게 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부인은 청년대까지 정말 그렇게도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타종교를 따르는 시댁의 환경 때문에 신앙을 이제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언젠가 만났던 중앙아시아에서 왔던 그 사람은 한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뭐 중앙아시아 쪽에서 왔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더 많이 잘 보호해주고 잘해줬겠습니까? 한국 안에서는 정말 중앙아시아 아니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생활이 참 편하죠. 뭐 아무런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이슬람 국가의 그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또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뒤로 물러간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여러 어려웠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장에 기록된 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의 대단히 어려운 육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배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져 나갔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어려움의 두 번째 조건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조건들입니다. 오늘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들 가운데 대부분이 영적인 권세들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뭐 다 기억나시죠? 지금 읽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특히 바울이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무 피조물, 즉 다른 피조물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망과 생명 그리고 천사와 권세자들을 대조하고 있죠. 현재일과 장래일이 대조됩니다. 또한 능력과 높음과 기품과 다른 피조물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되 영적인 것들과 연결짓는 노력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같은 존재와 능력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이런 조건들에 휘말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힘, 능력을 우리가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37절에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세상적이며 육적인 조건과 영적이며 사탄적인 그 많은 조건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결코 우리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주장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영적 그리고 육적인 두 가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조건은 물론이고 육적인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뭐 넉넉히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위대한 단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함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잇뛰어서 언제나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우리 인생이 한시도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